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명 심는다면 거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난 후 아무것도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등 변화가 차츰 나타나죠. 가끔 우리의 삶을 나무 또는 꽃에 비유한다면 대체 언제쯤 제 삶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나요, 주님? 하면서 질문을 드린 적도 있죠. 하지만 기다리고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둠의 은혜를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심는다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상큼 가정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있을 때 강용숙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나눴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는요, 무조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때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현재 나무에 비유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좋은 열매요 하면서 조금은 글쎄요,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솔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은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상큼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요 문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입니다. 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정오의 일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10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성경 말씀 하루에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시죠? 오늘은요 벌써 에스겔 말씀 함께하는 날이에요. 에스겔 3장, 4장, 5장 세 장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먹고 위로받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상큼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진순 성도님, 저희 남한산성교회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또 남은 3개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려고요. 네, 실은 정말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내려놓고 기도로서 무장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어제 수요예배였죠. 평강 주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평강의 인사를 자주 나누기를 기도하려고요. 피디님도 주님의 평강 매일매일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요, 정말 매일 요동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큼한 오후에 사연과 함께 출석 체크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정오 일상과 더불어서 말씀 읽었어요. 인증 문자도 함께 보내주세요. 또한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다면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예수님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 앤 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오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상큼 백일장 대회 날이죠. 오늘의 주제를 발표할게요. 오늘은요. 네, 주님 안에서 굳세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이사야 이 말씀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의 주제는 담대입니다. 담대하세요. 대범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의 주제 이행시는 담대입니다. 두 글자 통해서 멋진 이행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삶이 또 진솔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행시고요. 우리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백일장 대회 시간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 상큼 백일장 대회 함께 해주세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광야의 감사 함께합니다. 감사해요 비록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비록 주님 뜻이 나의 시사만화 후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행복한 점심시간 보내고 계시죠? 상큼한 오후 함께 하시면서 찬양으로 새 힘 얻으시고 재충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지요. 11일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에 극동방송 6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미 스포통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멋진 무대. 또 정말 실력파 출연진들이 함께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들 혹은 티켓 관련된 문의사항은요. 02320-0500번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가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의하시면서 안내사항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큼 101장 대회는요, 네, 오늘 주제, 담대하라의 담대, 이 두 글자가 오늘의, 네, 주제였어요. 조금 어려울까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대범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담대였는데 문자 사연을 함께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사연으로 함께 보내주셨는데 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두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예맘님, 담담하게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프고 찢기기도 하지만 되게 엄청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뒤돌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 신뢰할래요. 남기셨네요. 멋진 고백입니다. 실은요, 그 상황에서는 진짜 그 문제만 커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크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5667번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대로같이 제 인생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릴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253번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암송하다 보니 어느덧 대장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모습 잊지 마세요. 2179번님, 행여 담이 있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대담하게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랑하기 원해요. 남기셨네요. 네, 참 멋진 이행시 함께 나눠주고 계세요. 담대하라, 담대. 오늘의 이행시입니다.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문자 톡을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먼저 소개합니다. 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주 음성회는 찬양을 함께 할게요. 쇼만오프 함께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으로 함께했어요. 오늘 상큼백일 창대회 주제 담대입니다. 이행시로 함께 보내주셨는데 박소정 성도님이세요. 담대함으로 이행시 지었습니다. 담, 담담히 주의 자녀로 세상을 걸어갈 때, 대, 대로를 보이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열린 문, 네, 대로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4150번님, 담, 담소와 사랑어린 눈빛으로 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시면서 담대 함께 하셨고요. 4216번님이세요. 담, 담대함을 달려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대주, 크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남기셨어요. 그쵸.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제게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외면치 않으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바다님, 담, 담장 너머의 넝쿨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대체 어째서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0532번님, 담,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대, 주님, 간절히 대망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이죠. 하시면서 남기셨고요. 6528번님, 담, 담담하고, 대, 왠지 대충 살았던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열정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4171번님, 담,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었는데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해졌답니다. 샬롬.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2866번님, 담, 담처럼 꽉 막힌 제 인생의 문제들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합니다. 3866번님의 사연이에요. 담, 담대하고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 일도 겁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심을 더욱더 크게 느끼며 경험합니다. 아멘. 오늘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김도연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함께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가지고 꿈꾸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금백일장 대회 오늘의 이행시 주제는 담대였죠. 조금 더 사연을 나눠볼까요? 2442번님의 사연인데요. 담. 담으리 제 가슴속에 나 같은 죄인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지요 하시면서 남기셨어요. 네, 십자가 그 사랑 오늘도 깊이 묵상합니다. 7320번님 담. 담력 있게 큰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1239번님 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To trust in Jesus. 네, 잠시 후에 오늘의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발표할게요.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He is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You, how I trust You more. Yes, 'tis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from sin and self to cease, just from Jesus simply taking life and and joy and peace. Jesus, Jesus, how I trust You, how I prove You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You more. Jesus, Jesus, how I trust You, how I prove You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You more, oh, for grace to trust You more. Please give me grace to trust You. Oh.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캐시 코런의 음성을 함께 했어요. 오늘 백일장 대회 당첨자 두 분이세요. 6253번님, 4216번님입니다. 6253번님, 4216번님,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상큼한 오후, 내일 이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내일은 신청곡 대회거든요. 찬양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